많이 볼 수 있게 날아줘 멀리. 누굴 좋아 노래 두 곡 함께 했습니다.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 그리고요 김현철의 연애였죠. 0981님이 와 오늘 진짜 덥네요. 에어컨 리모컨이 고장나서 틀지도 못하고요. 베란다 활짝 열어도 바람 한 점 안 불어요. 결국 하나밖에 안 남은 아이스크림 꺼냈습니다. 이거 다 먹으면 또 덥겠죠. 시원한 노래 많이 많이 들려주세요. 에어컨은 있는데 리모컨이 고장나서 켜지 못하는 이런 경우 답답하네요. 그리고 많은 분들 에어컨 여태까지 안 켰다가 터질 때 한번 딱 켰는데 오 에어컨이 뭐 고장났네? 그때 아시게 되면은 늦어요. 요즘에 우리 기사님들도 많이 바쁘셔서 한참 걸려요. 미리미리 체크해 놓는 것도 좋았을 텐데 다들 그걸 놓치기도 합니다. 제 주변에도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더워서 켰는데 에어컨이 안 된대요.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조찬숙 씨고요. 찾고 싶은 라디오 친구 이난, 강미성, 전희수 씨입니다. 신광여자고등학교를 1978년에 입학해서 다니던 시절 오박이라는 5명의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름은 이난, 강미성, 전희수, 그리고 건옥이와 저. 이렇게 5명의 이름이었습니다. 우리 다섯은 같이 몰려다니면서 학교 앞 분식집에서 수다 떨고 울고 웃으며 학창시절을 보냈죠. 덕수궁에서 미팅하다가 학생 주임 선생님한테 걸려서 도망치던 일도 너무나도 아련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5명의 친구 중 한 명인 건옥이는 신광여고 밴드를 통해 2년 전에 만났는데요. 나머지 3명인 이난, 강미성, 전희수는 찾으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난, 강미성, 전희수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니? 건옥이랑 찬숙이가 애타게 찾고 있단다. 너희들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을게. 외로운 여인인가 김창식 씨의 목소리 상아의 노래였습니다. 신청곡 보내주셨죠. 자,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1978년에 신광여고를 졸업하고 오박이라는 친구들과 함께 학창시절을 보낸 이난, 강미성, 전희수 씨. 라디오 혹시 듣고 계시면 샵9390으로 연락 한번 주십시오. 문자 보내듯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 사연 소개되신 조찬숙 씨께는요, 롤케이크 쿠폰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덕수궁에서 학생 주인 선생님한테 걸렸다고 하셨는데, 꼭 이렇게 걸리는 분들이 계셔. 보통 보면 잘 노는 친구들은 안 걸려요. 어쩌다가 한번 뭐 하려고 하면 꼭 걸리는 친구들은 걸려. 예. 오박이라는 분들은 그 모임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함께 가요 속으로를 듣고 있거나 어디선가 듣고 있을 친구, 지인, 가족에게 편지를 띄우고요. 또 찾고 싶은 친구를 소개해 주셔도 아주 좋습니다. 샵 9390으로 사연과 신청곡까지 함께 보내주세요. 보니까 누리호 발사가 아주 성공적으로 잘 됐다는 뉴스가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다들 너무 고생하셨고, 이제 세계 7대 우주 강국,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야, 정말 잘 됐네요. 에, 9808님, 승화 형님, 우리 아내 어디 오랫동안 다녀올 때 곰국하고요, 카레를 한 솥 끓여놓고 갑니다. 그래서요, 저는 카레가 싫어요. 위로 부탁합니다. 라고 글을 딱 보내주셨는데, 오늘 혹시 카레 드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오늘 일어난 것 같은데요, 9808님. 네. 그럼 한 번은 곰국, 한 번은 카레, 이렇게 드시죠. 이거 뭐라고 위로를 해드려야 되나. 기운 내세요. 정해주신 노래 띄워드립니다. 이치현과 번님들, 당신만이. 당신만이 나에게 빛이 되는 것. 2110님 잘 들으셨습니까? 홍삼 트리오의 기도였습니다. 5404님, 형님 아이스크림 내기 허벅지 씨름을 했는데요. 무참히 깨졌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다 이겼는데 나이는 못 속이나 봐요. 아이스크림 사러 나왔는데 날도 덥고 왠지 속상합니다. 아이, 상대가 굉장히 센 상대였겠죠. 5404님, 뭘 속상해요, 속상하긴. 그냥 속상한 건 심부름하는 게 그게 속상한 거지. 하체 운동 좀 하십시오. 커피 쿠폰도 보내드릴게요. 이건 5404님만 드시면 되는 거잖아요. 게시판에 최학규 씨입니다. 아내 이수영이 가요 속으로를 듣고 있어요.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아, 아내분 성함이 이수영 씨인가 봐요. 자, 지금 듣고 계시죠? 이수영 씨 남편 되시는 최학규 씨가 사랑한다고 전해달랍니다. 일단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3459님, 강아지 세 마리 딸과 함께 집 근처 솔밭길로 산책 나왔습니다. 호박식혜와 삶은 계란 여러 가지 준비해오고 참외까지 깎아 먹으니까 꿀맛이 따로 없네요. 꿀보다 훨씬 더 맛있을 것 같은데요. 삶은 계란에 호박식혜, 참외. 야, 이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자, 강아지 세 마리도 참 좋아할 것 같고요. 9858님, 아들 병간호로 스트레스 받는다며 주말은 엄마 아빠 나갔다 오시라고 배려해주는 우리 예쁜 딸 유나. 덕분에 지난주에 체리 체험도 다녀왔습니다.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는 내 짝꿍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들 선기 수술하면 잘 될 거야 하셨는데 아드님도 뭐 수술을 앞두고 있고 그런가 봐요. 예. 잘 되겠지요?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안대를 착용하셨네요. 예, 잘 되길 바랍니다. 9858님의 신청곡이에요. 나훈아 사랑. 감싸고 향기로운 입술도 내게 주었지. 나는 당신으로 인해 아름다운 것은 나는 갯바위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파도 우린 오늘도 마주보며 이렇게 서 있네. 유리상자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어쩌다 마주친 그대 모습에 내 마음을 빼앗겨버렸네. 어쩌다 마주친 그대 두 눈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버렸네. 그대에게 할 말이 있는데 왜 이리 용기가 없을까. 말은 하고 싶지만 자신이 없어 내 가슴만 두근두근 파고 파고 나는 바보인가 봐. 피어나는 꽃처럼 아름다운 그녀가 내 마음을 빼앗아버렸네. 어쩌다 마주친 그대도 눈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버렸네. 그대에게 할 말이 있는데 왜 이리 용기가 없을까. 말을 하고 싶지만 자신이 없어 내 가슴만 두근두근 파고 파고 나는 바보인가 봐. 그대여 우리 이제 바람이 되어 하고 싶던 말 모두 전해주고 또 나도 모르겠어. 가슴만 두근두근 바보 바보 나는 바보일까봐 버스커 버스커 어쩌다 마주친 그대 리메이크했나봐요. 이 공연장에서 이런 형태로 함께 하다 보면 굉장히 더 신날 것 같은데, 와, 이 감성 면에서는 왠지 송골매의 어쩌다 마주친 그대 그 띠링띠링띠링 목소리로는 흉내를 못 내는 그 기타 연주와 함께 딱 시작되는 그 감성은 못 따라올 것 같아요. 슈퍼스타 K 경연곡이었군요. 아무튼 오늘 잘 들었습니다. 한마음의 갯바위 들려주세요 하셨던 9050님. 옛 학창시절 추억에 노래들로 꾸며진 가요 속으로 사랑방같이 편안합니다. 예, 9050님. 말씀대로 사랑방 맞습니다. 이곳에서 여러 수다도 떨고요. 재미난 이야기 함께 나누시고 그때 추억 떠오르는 음악들 함께 하시면 됩니다.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레인보우 앱 개편 기념 다운로드 이벤트가 진행 중이죠. 레인보우 내에서 이벤트 메뉴 게시판에 참여 완료 댓글을 남기면 바로 응모가 됩니다. 당첨자께는요, 해외여행 상품권, 아이패드 등 다양한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세한 참여 방법은요, 레인보우 앱 메인 화면에 밑에 왼쪽 하단 왼쪽에 이벤트라고 적혀 있어요. 그거 한번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시각이 5시 37분. DJ 라이브 들려드릴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노경수 씨예요. 저의 아내가 얼마나 임영웅 씨 노래를 좋아하는지. 방송에서 영웅 씨 노래 멜로디만 나오듯 일하다가 뛰어옵니다. 아내가 즐거워하니까 저도 좋습니다 하셨네요. 그렇죠. 그 마음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역시나 임영웅의 노래 우리들의 블루스를 신청하셨어요. 자, 이 노래 가사를 뽑아봤습니다. 오늘 제 목소리로 들려드릴게요. 그래도 아내분 좋아하시겠죠? 네. 잊지는 말아요 함께 했던 technology và năng suất cao hơn cái máy Kenjin nhưng mà cái giá chỉ bằng phân nửa là tại vì chúng tôi bán thẳng cho cái người tiêu thụ. Sure. 슬픔이 짙어질 때면 위로해줄 한 사람이 될게요. 그대 이리 울지 말아요. 슬퍼 말아요. 그대에게 빛이 될게요. 언젠가 우리 시간 지나면 알게 되겠죠. 그때 눈 쓸 수 있죠. 나 약속할게요. 폭풍 속에 혼자 남아 헤매도 길이 되어 지킬게요. 잊지 말아요. 그댈 위해 약속할게요. 어두운 길을 밝게 비추는 그대의 빛이 될게요. 천사님께서 신청하신 서울대 트리오의 젊은 연인들이었습니다. 무지 후텁지근하네요. 박문규 씨. 종일 차 타고 다니면서 일하고 나니 진이 다 빠진 것 같습니다. 좋은 음악으로 힘 얻고 싶어서 들어왔어요 하셨는데 그래요. 이제 마칠 시간이래요. 그동안 조금이라도 충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문규 씨 수고 많으십니다. 정하빈 씨는요. 하지 감자로 감자전이나 해먹을까 했는데 이 하지 감자의 특징이 약간 그 쪘을 때 포슬포슬한 거? 그런 거 맞죠? 약간 좀 포슬포슬 제 표현이 맞는 건가요? 맞죠? 그걸로 감자전이나 해먹을까 했는데 도저히 더워서 전 부칠 용기가 안 나요. 냉동 감자전 사다가 에어프라이어에 돌려야 하나 봐요. 시원한 막걸리에 쫙 부쳐먹고 싶긴 한데 아 고민돼요. 으아 쫙 부쳐 먹고 싶다는 거기서 어 이 프라이팬 쫙 올려놓고 부쳐지고 아유 맛있겠다. 고민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정하빈 씨 이런 걸로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냥 되는 대로 하십시오. 아 좋다. 자 오늘 끝곡 준비합니다. 5501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 준비했어요. 무한 궤도의 그대에게. 자 오늘 이 노래가 모든 곳 모든 분들한테 응원의 곡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좋은 저녁 시간 보내세요. 박승화였습니다. 시사저널 뮤즈판. 미국에서도 그 역사를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선과 날카로운 비평의 시사저널 뮤즈판을 지금 구독해보세요. 시사저널 제공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YPA AM 1230 Los Angeles KALI FM 106.3 HD3 Santa Ana. You're listening to the number one Korean American radio station, Radio K 1230. ...부터 자정까지 극동방송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박상현의 은혜의 찬송,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의 설교 말씀인 생명은 빛으로, 김정선 선교사의 내 마음의 한 노래에 있어가 방송됩니다. 극동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참여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미주극동방송을 친구 추가하신 후 카톡으로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거나 극동방송 LA지사 562-448-178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상현의 은혜의 찬송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애청자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첫 찬양은 찬송가 만복의 근원 하나님과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입니다. 만토바니 오케스트라의 찬양입니다. 방금 들으신 두 곡은 찬송가 만복의 근원 하나님과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었습니다. 만토바니 오케스트라의 찬양이었습니다. 다음에 소개할 두 곡은 찬송가 복의 근원 강림하사와 만세반석 열린 곳에입니다. 테너 신용조의 찬양입니다.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하러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죽게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막이 섬못되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번성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다음에 소개할 두 곡은 Amazing Grace와 Brad Dean의 Vida Vinga, 당신의 넓은 날개를 펴소서입니다. 노르웨이의 여가수 시슬의 찬양으로 들으시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두 곡은 Amazing Grace와 Brad Dina, Vida Vinga 당신의 넓은 날개를 펴서서였습니다. 노르웨이 여가수 시슬의 찬양으로 들으셨습니다. 다음에 들으실 두 곡은 영감과 희망의 연주자들의 찬양입니다. Blessed Assurance 찬송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와 Great is thy faithfulness 오 신실하신 주입니다. 다음에 소개할 두 곡은 찬송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와 마귀들과 싸울지라입니다. 두 팔과 한쪽 다리가 짧은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지만 서울 올림픽 장애인 부분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스웨덴 출신 복음 가수 레나 마리아의 찬양으로 감상하겠습니다. Christ, he died to make us holy. Let us live to make man free. His truth is marching on. Glory, glory, hallelujah. Glory, glory, hallelujah. Glory, glory, hallelujah. His truth is marching on. I can almost hear the sounding note. The Lord's return is near, but there's still so many people lost. Somehow they've got to hear. Lord, please give me one more hour, one more day, just one more year. With your truth we're marching on. Glory, glory, hallelujah. Sing with me. Glory, glory, hallelujah. 방금 들으신 두 곡은 찬송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와 마귀들과 싸울지라였습니다. 스웨덴 출신 복음 가수 레나 마리아의 찬양으로 들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박상현의 은혜의 찬송을 듣고 계십니다. 다음에 소개할 두 곡은 주만 바라볼지라와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입니다. 소리엘의 찬양입니다. 주만 바라볼지 것이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의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방금 들으신 두 곡은 주만 바라볼지라와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이었습니다. 소리엘의 찬양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두 곡은 나의 아내 거하라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세나, 진행의 한국교회음악원 학장 박상현 지휘자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사전을 미주판, 미국에서도 그 역사를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선과 날카로운 비평의 시사전을 미주판을 지금 구독해보세요. 시사전을 제공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YPA AM 1230 Los Angeles KALI FM 106.3 HD3 Santa Ana. You're listening to the number one Korean American radio station, Radio K 1230. '빛으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이 신방을 하고 오면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을 저에게 전달해 줍니다. 성도님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절박한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바라보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려움을 만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마음을 잡지 못해서 갈팡질팡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것 같은 느낌들이 자주 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이런 의문이 있지 않았겠어요? 이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라는 확신이 있는데 왜 우리들 앞에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왜 우리로 하여금 이 고달픈 광야길을 하나님이 걷게 하실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이것이 그들만의 의문일까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의문이 일어나지 않나요?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 살아계심도 내가 믿는데 그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도 나는 믿는데 왜 내 인생살이에는 왜 이리 어려운 문제들이 이렇게 내 인생 속에 많이 나타날까? 그리고 산다는 것이 이렇게 고달픈 것인가? 신앙생활을 하는에도 불구하고 참 채워지지 않은 우리 인생의 갈등과 어려운 문제 앞에 우리는 자주 멈춰설 때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원망이란 단어입니다. 2절 시작부터 시작해서 그 뒤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진행됨에 따라서 6번이나 원망한 이스라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얼만큼 절박하고 간절하고 안타까운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게 됩니다. 홍해의 감격과 마라의 기적과 엘림의 위로를 경험하고도 그들은 계속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이 뭐였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출애굽한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그들의 양식이 바닥이 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양식이 떨어졌을 뿐 아니라 이곳은 양식을 구할 수도 없고 앞으로 구할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그들이 애굽에서 갖고 온 그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 이제는 우리가 굶어 죽는 수밖에 없구나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그들 피부에 확 와닿으면서 더 이상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그들은 우리 원망이라기보다는 불평이라기보다는 절규에 가까운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그런 마음들을 잘 표현한 성경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이 절박한 생존의 절박한 양식의 문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토록 근심하게 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환경으로 몰아가셨을까요? 어쩌면 오늘 내 삶 속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라도 조금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조금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백성들이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무엇을 말씀하고 싶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경청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이 열어가시는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양식의 문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그 다음에 15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은 자기들이 노동해서 얻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니까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해서 얻는 것이다. 그리고 그 양식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바로왕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라고, 바로로부터 나온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바로는 이 양식은 나일강의 풍성한 수확으로부터 자기들에게 먹을 양식이 돌아온다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430년 동안 그 생활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요즘 아이들이, 코로나 전에 태어난 아이들이 나갈 때마다 마스크 쓰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텔레비전 보면서 마스크 안 쓴 사람을 불쌍하게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이해가 되지 않죠. 그 아이들에게는 태어나자마자 마스크를 꼈으니까 어디 나가자 그러면 마스크부터 들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430년간이니까 계속됐으니까 이 생각에, 이 사고 속에 젖어 있었던 거예요. 양식은 우리의 노력의 대가로 나온다. 일해서 나온다. 바로왕이 주어서 우리가 먹는다. 신처럼 여겼으니까요. 그리고 나일강에서 풍성한 수확으로 얻어진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 광야에서 그 양식이 다 떨어졌는데, 떨어진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양식을 구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이 먹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이 경제적인 문제라는 것은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이 광야로 인도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도할 때 왜 우리를 이런 곳으로 인도했는가? 먹을 것도 구할 수 없는,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도 구할 수도 없는 이런 어떤 절박한 환경 속으로 왜 우리를 인도했는가?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 백성을 위해서 하늘에서 그것도 비같이, 그것도 매일 계속해서 주시겠다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믿을 수 있었을까요? 먹을 것은 땅에서 난다고 생각했는데 하늘에서 쏟아진대요. 그것도 매일 비같이,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인데 비를 구경해보지 못한 사람도 많을 건데 비같이, 소낙비같이 쏟아지도록 풍성하게 부어준다. 여기 내리리니라는 단어, 마무티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풍성하게, 풍부하게 부어줄 것을 약속하는 표현으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이 놀랍니다. 이것이 대체 뭐냐 얘기할 때 백성들이 이것이 뭐냐, 그것이 이름이 된 겁니다. 만나의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뜻인데, 학자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도 만나는 갖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광야라는 환경에서 생존에 가장 중요한 먹을 것을 통해서 교훈하실까요? 그것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하나님 원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알고 왔던 것, 너희들 노력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바로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 나일강의 수확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의 근원 속에는 공급하시는 분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백성들 속에 믿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이 사건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에 많은 것을 겪었습니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겪은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얼마나 그 삶에 풍성했을까요? 그러나 그는 동굴에도 살아보고 궁핍도 해보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풍성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고 시련과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가 내린 결론이 시편 23편에 나오는 그 표현하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결국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셨다. 위로부터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광야에서 40일 금식 후에 사단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돌로서 떡을 만들어 보라는 것, 얼마나 기가 막힌 설정입니까? 광야입니다.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는 광야에서 40일 금식한 사람에게 찾아와서, 능력 있는 사람에게 찾아와서 이 돌로서 떡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떡으로 만들어 먹을, 얼마나 배고프니 할 때 기가 막힌 설정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그렇게 대답하시면서 이 유혹을 물리치고 잘못된 우리의 신앙과 생각과 그것을 유혹하는 모든 것을 분명히 깨우쳐 주지 않았습니까? 위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살아간다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힘으로 살아간다고. 야고보는 1장 17절에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연세 드신 어른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신앙 있는 분들이 얘기할 때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는 대화를 하면, 은혜로 살았지요, 그런 대답을 자주 듣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성공한 분도 많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뭐 힘들게 살았던 분도 많죠. 그런데 신앙이 이렇게 성숙한 분일수록 그분이 믿음 생활 계속하는 분일수록 물어보면 은혜지요. 자기 노력으로 예수님으로 사는 것 같았는데 인생의 홍해 앞에도 서보고 인생의 신광야의 그 굶주림 앞에서 서보고 그리고 자기가 알 수 없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 앞에 자기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내린 결론이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정말 일은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절망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보면 그 문제를 지나오고 있는 자신들을 발견하며 은혜로밖에는 도무지 설명할 수밖에 없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은혜로 살았지요 하는 표현을 합니다. 땅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삶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돈만 더 있다면, 나에게 능력만 더 있다면, 나에게 건강만 있다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위로 하나님께서 주셔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들을 여러분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광야 같은 인생 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양식의 문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원망케 하는 그 하나님 이유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피시고 돌보시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을 들으셨다고 말씀합니다. 7절에서도 원망함을 들으셨다 하셨고 8절과 9절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말씀하시고 12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들었다라는 뜻을 가진 베샤오메오라는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께서 그냥 이들이 얘기하는 것을 그냥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진심으로 듣는 거예요. 그들의 불평과 원망 속에 불평과 원망 표현된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얼만큼 절박함을 느끼고 안타까움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가 하는 것을 들으시고 이해하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한번 아파 보니까 정말 매일 아침 눈을 뜨 이 아픔이 있을 때에는 오늘도 내가 왜 이렇게 할까, 왜 이렇게 아플까, 힘들까 하는 그 절망이 밀려올 때 하나님 말씀으로 이 절망을 내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지 않으면 살아갈 힘이 없는 그런 힘든 일들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 뒤로부터 제가 드리는 기도가 그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아프고 고통당하고 어려운 문제들 갖고 있는 분들에게 오늘을 살아갈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리고 저들에게 희망을 주지 않으면,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소망을 주지 않으면 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마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 삶에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저도 같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울부짖음과 기도를 들으시고 살피신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아셨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고 외로워하며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의 형편을 내가 잘 알고 있다, 이해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불평할 때마다 계속해서 주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얘기는 뭘까요?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너의 형편과 사정 알고 있어, 아무도 몰라도 나는 알고 있어, 그것을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울부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보았다, 들었다, 알았다. 이것은 온전하게 이해하는 그 고통과 아픔과 환경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어려운 면 한 면만 보면 단면밖에 못 봅니다. 듣고 보고 안다 할 때는 그 고통과 아픔이 어떤 것인지 하는 것을 하나님 입체적으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모세를 준비하셨고 하나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금 양식이 없어서 죽게 되었다고 울부짖는 그 백성들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버림받은 것도 아니요 홀로 버려진 것 같은 외로움과 문제 앞에 아무런 해결책도 없는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의 원망을 들으셨느니라. 주님이 아셨다. 우리가 단순히 원망했다 뭐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 상황의 절박함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양식이 없어서 원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들이 자기들 앞에 펼쳐진 문제들을 자기들이 해결해왔고 알고 있고 듣고 있는 그 경험에 의해서 판단하고 생각하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예굽에서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관이었습니다. 노예의 습관이었습니다. 노예의 삶의 구조였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없으면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이 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과거와 비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굽에서 고기 가마 옆에 있었고 배불리 먹었다고. 언제 그들이 고기 가마가 옆에서 배불리 먹었습니까? 그들이 감독자로 인해서 고통하고 괴로워하며 하나님 구해달라고 외치고 신음소리 내면서 살았던 그런 과거였는데 과거가 좋아 보이는 겁니다. 현실 문제 앞에 과거를 비교하게 됩니다. 저들은 과거를 바라봅니다. 미래를 보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들은 사람을 상대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지만 모세와 아론은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환경을 바라봅니다. 이들은 환경을 바라볼 때 바로 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볼 때는 해답이 없습니다. 나갈 길이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 길을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40년 길은 그들이 길을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만들어 놓은 길을 그냥 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가는 길이 길이 됐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이 길이 됐어요. 머무는 곳이 역사의 유적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앞길을 열어간 겁니다. 불투명한 미래였습니다. 보장되지 않은 미래였습니다. 보장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위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를 보지 마시고 미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들 내 자신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동행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양식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과 불안과 절망이 있을 때에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의 홍해 앞에서 인간의 인생의 신강녀 앞에서 굶주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하고 계십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입을 열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울부짖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양식이라는 절박한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뭘까요? 세 번째, 자기 백성을 교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먹이실 때 단순히 먹을 것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기를 원하시는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깨우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깨우치고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입니다. 광야는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기 위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기를 원하는데 크게 두 가지 교훈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나눔의 교훈입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의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거둘 때에 식구세대로 가지게 했더니 식구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많이 욕심내서 거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남지도 모자라지도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 주의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기 것만이 아니라 장막에 있는 사람들 것도 같이 거두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장정만 60만 명인데 한 200만 명이 갔다고 하는 거 보면 그중에는 장애인도 있을 겁니다. 그중에는 어린아이도 있을 것이고 연세 많으신 어르신 되어서 자기 양식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까지도 같이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것이 모자라지도 남지도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골고루 먹이시는 하나님의 사람. 은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지만 공급은 하나님 주시지만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나누어서 함께 누릴 그 은혜를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마 장막에서 나오지 못한 그 사람들은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두는 그 사람으로 주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함께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가족들을 위하고 이웃들을 생각하고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매일 40년간을 훈련시켰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주신 것으로 나누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뜻이고, 그래서 구제와 구원은 같이 갑니다. 같은 환경 속에서 같은 개념으로 쓸 때가 많습니다. 나눈다는 것.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셨습니까? 지식을 주셨습니까? 물질을 주셨습니까? 건강을 주셨습니까? 나만을 위해서 이것을 남아서 어떻게 할지 걱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 스스로 거두지 못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도 이루어집니다. 교회를 통해서 구제사역과 사업이, 사회사업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습니까? 우리나라 초창기에 지금은 복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도 교회에서 통계에 하면 60 내지 70%를 한국 사회의 복지를 개신교가 감당하고 있다는 그런 통계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귀한 섬김 속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쉼에 대한 교훈입니다. 30절에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만나가 6일 동안만 왔어요. 근데 매일 많이 먹겠다고 많이 걷는 사람 다음날 보면 만나가 벌레가 생기고 썩어서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틀 분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욕심을 내려놓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안식일 날 전에는 이틀치를 거둘 수 있도록 했어요. 그건 썩지 않았어요. 병들지 않았어요. 쉼을 준 겁니다. 쉼. 그러면서 마가복음 6장 5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 말은 뭘까요? 이 쉴 때 내가 살아가는 삶을 딱 수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 대신 그 주님의 뜻대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라고, 예배를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겁니다.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철저하게 겸손하고 낮아지면서 정말 영광받으시고 존귀함을 받으실 그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삶이 예배의 삶입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한다는 얘기가 단순히 나온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서부터 병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내 삶 속에서 정신없이 살다가도 멈춰서서 일주일이 하나님 주신 날이지만 내가 특별히 정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좋은 일만 생기는 것